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등이나 분쟁이 없이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교회가 합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날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고 그 결과로서 우교와 신교가 나누어지고 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또 여러 교파들이 생겨나고 또 교파 안에도 또 여러 교단들이 나누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장로교, 한국에는 장로교가 주류잖아요. 장로교 교단 안에 200개가 넘는 교단이 생깁니다. 제가 아침에 100개라 그러니까 일부에 100 마치니까 집사님, 목사님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200개 이런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장로교 안에 200개 교단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교파와 교단이 난립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나 교단의 그 분쟁을 가만히 살펴보면 교리나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 정치적인 교권 다툼, 누가 편권을 잡는가,